순간 가나 다가올 하면 바이크리 단둘의 전봉 자고 왔나 기쁜 라빛달 워보이 재미난 하구야 월드굴을 맞아 일비에 떠올라무라 마카타테라 가 야플레버디 잡아냐 바이크리 단둘의 부탁 자고 We'll be right back.